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ألهاكم التكاثر حتى زرتم المقابر كلا سوف تعلمون ثم كلا سوف تعلمون كلا لو تعلمون علم اليقين لترون الجحيم ثم لترونها عين اليقين ثم لتسألن يومئذ عن النعيم 축적한 것들이 너희를 벗어나게 하리니 너희가 무덤으로 갈 때까지 오만하려 하느뇨. 그러나 너희는 곧 알게 되리라. 실로 너희는 곧 알게 되리라. 너희가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너희는 알게 되리니 너희는 지옥의 불을 볼 것이라. 실로 너희는 분명히 눈으로서 목격할 것이라. 그런 후 너희는 너희가 탐닉했던 향락에 관하여 힐문을 받을 것이라.